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2018년 아시아축구위원맹 23살 미만 선수권 대회 예선 7조 경기가 결속됐습니다. 경기 결과 조선팀이 종합점수 7점으로 조에서 첫자리를 차지해서 2018년 아시아축구위원맹 23살 미만 선수권 대회 본선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종합점수는 중국 홍콩팀 5점, 라오스팀 4점, 중국 대북팀 0점입니다.